이 시간에는 너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감나무 마을. 감나무 숲속에 앉은 마을이 바로 우리 마을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감나무 마을입니다. 감꽃이 필 적에 꽃속에 잠긴 좋은 마을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감나무 마을입니다. 앞뜰에 뒤뜰에 자랑이 쌓인 붉은 마을. 내가 사는 마을은 감나무 마을입니다. 고향의 달디란 생활 붉은 감에 오려있다. 내가 사는 마을은 감나무 마을입니다. 장군이 운동에 행복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푸른 보드나무.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후대들을 위하여. 남산 구슬다 즐겁게 바치는 나 사랑이라니 조국의 미래라니 아이들의 웃음이라니 아이들 웃어라 활짝 피어라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말해줄이 병사의 사랑을 사가 고향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총매고 떠나온 산천에 물어보라 그러면 용사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